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5일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대통령 당선자 알렉산데르 반 데르 벨렌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본영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